남조선 뉴시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서울고등법원이 26일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를 비롯한 3명의 단체 성원들에 대한 항소심을 벌려놓고 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파시적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코리아연대가 북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거나 그에 동조하여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는 리적단체에 해당한다느니 과거 보안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행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느냐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자격정지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